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라. 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라.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광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시내 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려운 하나님, 불과 지진과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친근한, 그죠? 아이가 갖고 놀던 레고 조각 같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싫어. 하나님의 기업은 디즈니의 성같이 멋지게 주어져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눈앞에 크고 강한 적들이 있을 때,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업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보통 보니까 정처 없을 때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뭐 종교심이 그렇다, 그렇게 보기에는 다릅니다. 정처 없을 때 술과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훨씬 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또 주님께 언약을 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가 붙들고 실제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대단히 극적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광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기업은, 그 다음에 내가 받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넉넉한 사람이 잘 섬기는 것을 어지간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잘 섬긴다면 무슨 전설적인 록펠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신한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유명한 다이시만 같은 신한기업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을 분명히 어려울 때 받았습니다. 다이시만은 그 할아버지 때에 정말 어려울 때, 구두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좋은 신발을 만들어 제공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가 만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그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날, 풍성한 날에도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한 걸음만 벗어나면 쉽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로 재어준 기업.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격적인 말은 그거예요. 줄로 재어주신 기업. 하나님께 속한 것.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어디도 못 쓰는 거니까. 한국에 가서 제가 운동화를 안 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들 섬기고, 그런데 뭐 운동화가 하나, 구두밖에 없으니까 운동화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를 빌려줬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완전히 새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운동화 어떻게, 그랬더니 아 그거요, 제가 바자회에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 제가 진짜 버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짐 어디 넣을 때에도 마땅치 않고 버려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냥 이거는 네가 적당히 하다가 버려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기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을 받아서 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슬로보핫의 다섯 딸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와 차자를 어긋나게 손을 바꿔서 축복했던 바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왜 이렇게 족보를 누가 들어도 잘 알지는 못할 족보를 길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신앙의 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실처럼 이어져 간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고라의 당들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잇고 인도하지 않은 그리고 그 축복의 권리와 그리고 그 믿음의 권리를 잊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 아니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홍수가 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예 그 과실을 내려는 생각이 없었던 과수원 지기에 대해서 그 농장 주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반역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죄로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판결을 받았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그들은 가나안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갔습니다. 그들은 안 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들에게 길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행복하지 않았고 비전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기업을 제시했는데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런데 예배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예배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이 박한 식물을 먹으면서는 하나님 예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분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뭐 교계가 어렵다,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 또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종종 만납니다. 저도 그들의 당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어가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때 받아야 하고 또 주님의 기업을 우리는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말이죠. 풍성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름같이 붙여주실 때이든지 나 혼자 있을 때이든지 말이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딱 두 사람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기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업을 잇겠다고 자청했어요. 예, 아들도 아니고 딸들이.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그들의 한계 안에서 광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다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는 붙들고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가 죽고 우리 육신의 옷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의 눈은 청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국 강토가 요즘은 전부 다 요양원입니다. 예,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선언할 만큼 초고령화 사회, 한국 사회는 요양원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치매를 극복할 방법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없지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방하죠? 없지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고 있으면 낫겠지만, 아, 불이 꺼져가는 걸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무엇을 보고 사는가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작년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기업을 일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사는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난 인생 돌아보면서 소망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는 사명이 있는 인생. 모세처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눈이 청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부르심의 인생. 자녀에게 신앙 기업을 잇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업을 이어가는 신앙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도 그러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굵은 줄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가장자리에 있는 퍼즐 조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어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잘 지키고 또 이어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져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또 먼저 믿었던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에서 멀어지는가? 법조문처럼 생각하고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약간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나 있을 때 교회가 궁금해지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뭐 모임은 어떻게 했는지, 또 선교 모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냅니다. 보고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 모였고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됐고 뭐 무리 없이 잘 됐습니다 쭉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알 수 있나요? 자녀에게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1년 동안 대거 없이 잘 지내있음 등록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언제 시험 보고 언제 방학함. 그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아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다 그렇게 생각해 되세요? 아니죠. 야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예? 뭐 교수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뭘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는 교수지, 친구는 친구고,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요. 어우 무정한 녀석.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참전용사 뭐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그 내러티브하게 그 어디 부두죠? 네. 국제시장에 있던 거기에서 북한에 거기에서 그 미국의 무슨 허가 피난민들을 갖다 날라주고 그 부모를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자기도 혜택을 받았다, 자기도 그래서 태어날 수 있었다 뭐 그 얘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뭐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입니다, 뭐 우리의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실제로 살아있던 역사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서술하니까 미국의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굉장히 그것을 좋게 여겨졌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는, 실제로 뭐 몇 명이 어떻게 모이고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했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게 아니라 분위기 또 개인이 생각하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신앙을 나눈다는 것도 그런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뭐 성경 하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갔니 안 했니 뭐 신앙생활 잘하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뻐하고 축복하는지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느낌들을 같이 나눌 때에, 예?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같이 타고 흐르는 것이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나눔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살아있는 관계들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끊을 수가 없는 것.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조문처럼 딱딱하고 죽어버린 이야기가 되고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끝마다 감격적인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모임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많이 자주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았다 하나 속으로는 죽어버린 신앙적인 모임들. 사실 겉으로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밤이 두렵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이 내용이 죽어버릴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사라져버릴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크게 하고 실제로 내용은 너무나 작아버린 그런 내용 없는 죽은 신앙이 두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은 조심스럽게 작게 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모두 다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찬양하고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간증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치환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갈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은 금방금방 무너지고, 그리고 금방금방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서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눈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십시다. 예. 우리가 아니라도 누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변함없고 신실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편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함께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